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라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늘 빠르게 저를 찾아오는 시험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시험 준비할 때 편의점 같은 곳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먹고 보자 파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앉아서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하다 보니 시험 기간만 되면 토동토동 살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니까 야식은 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발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야식을 먹더라도 칼로리가 조금은 낮은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홈. 나는 너가 없으면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뭘 어쩌겠어. 너는 내가 없으면 yeah, yeah. 나랑 똑같이 힘들텐데 뭘 어쩌겠어 우리 yeah.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 I know. Tell me now, I k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더 겁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게 될 집이 없어. 내 손은 너를 위해 비어 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네가 올 수 있는 곳, 네가 올 수 있는 곳. 이미 나는 너의 맘을 엎치른 것 같아 지금은. 그렇다고 네 맘이 작다는 게 아냐. Yeah, 밖은 여전히 추워. 시린 코끝은도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 내 맘에 구멍 나면 두 손으로 막아주면 돼. 빈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 Tell me now, I know. Tell me now, I k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쉬고 있어. 겁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하게 될 집이 없어. 내 속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나는 이렇게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마음이 부서지지 매일 무섭고 싶지 않아. 이게 있을 곳 너는 나 이게 있을 곳.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Hey, hey, hey, hey. (10월 6일) 다섯 번째 시간에는 두부 볶음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는 두부 한 모, 달걀 한 개, 당근, 애호박 한 줌, 그리고 빠지면 섭섭함 대파입니다. 재료도 정말 간단하죠? 아니 이것만 먹고 무슨 배가 차요? 하시는 분들은 밥 반 공기 정도 더 추가하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버섯,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더해도 좋겠죠? 하지만 저는 버섯 식감이 싫으니까 안 넣을 거예요. 두부는 소화가 잘 돼서 늦은 밤에 먹기에 좋고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특히 두부볶음밥은 200칼로리가 조금 넘어가는데 칼로리가 낮아 다른 음식들에 비해 큰 죄책감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여러분의 야식을 책임져줄 두부볶음밥 같이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Yeah. 낭만이란 신 글씨체 같아 바라고 있어 막연한 보답. 아픔을 피해도 다른 아픔을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야.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젠 두려운걸요. 이별을 만나 아플까봐. Oh.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Yeah. Love them pain, love them pain. Yeah, lesson from my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괴로워.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질 않나요. 오늘도 결국 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힘든걸요. 어김없이 끝이 날까봐.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찾아와 사랑은 난 몰래 우린 누구 내가 바보도 돼. 무기력하게 누운 순간에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듯 아픈 사랑 앞에 물들어가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었다. 그대는 부디 아프지 말고 아름다웠길 바란다. 사랑을 만나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먼저 좋아하는 채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한 줌 정도 양으로 준비해줍니다. 크기는 작게 깍둑썰기를 해주면 좋아요. 씹는 식감이 좋거든요. 애호박이나 당근같이 동그란 친구들은 일단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반달 모양처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반달 모양으로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면 됩니다. 예쁘게 썰린 친구들은 젠가 게임을 하듯 위로 쌓아 세로로 네다섯 번, 가로로 네다섯 번을 썰면 끝! 처음에는 칼질이 쉽지 않아서 이 과정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채썰기로 잘라줘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부는 물기를 따로 빼지 않고 칼등으로 꾹꾹 눌러 으깨줍니다. 아, 배고프니까 재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빨리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만들러 가봐요.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Twice의 Yes or Ye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두부에 참기름 한 스푼, 진간장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해도 좋아요. 이때 간장이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음식이 짜지니 간장은 반 스푼, 그리고 소금은 두 꼬집 이상은 넣지 말아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두부와 채소를 몽땅 넣어 열심히 볶아주세요. 두부에 수분이 날아가고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밥을 추가할 분들은 이때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밥은 찬밥일수록 더 맛있어요. 두부가 밥알처럼 작게 뭉쳐지기 시작한다면 달걀을 톡 넣고 사정없이 섞어주세요. 이때 노른자를 먼저 혼내주고 섞으면 훨씬 잘 섞인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비주얼이 진짜 볶음밥 같아요. 아, 물론 실눈을 뜨고 저 멀리서 봤을 때요. 우리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이렇게라도 스스로 세뇌하면서 먹자고요. 달걀이 다 익으면 두부볶음밥 완성입니다. 청아의 롤러코스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 유튜버 추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홈트 유튜버는 누군가요? 오늘 알려드릴 유튜버는 바로 권영님입니다. 오늘 추천하는 운동 강도는 중간이며 기초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권영님은 누구보다 운동에 진심인 유튜버로 유명한데요. 어느 정도냐면 혹은 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헬스장에 못 가도 근 손실 걱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레벨 3 층간소음 없는 체지방 착즙 루틴이라는 영상입니다. 운동은 총 5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트마다 운동 순서가 달라서 그런지 하기 싫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좋았어요. 층간소음도 없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입에서 소음 공해가 나오는 수준이라는 점 꼭 알아두기.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권영님이 대부분 웃통을 벗고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몸이랑 미모가 진짜 미쳤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재밌다는 건 과장이지만 좀 행복하긴 합니다. 권영님 보려고 운동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일단 채널에 방문부터 해보세요.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질걸요? 레벨 1 버전도 있으니 초급자분들은 이 영상부터 따라해보길 바라요. 슈퍼주니어의 하우스 파티. 자유로운 시간이 멈췄던 지난 날의 누구들의 박수. How we do it? 끝났어? No. 이제 극복? 아직 끝이 안 돼. 인내심만 또 한계가 다 달아터질 것만 같아 모두. We getting crazy now. 이걸 놓지만 누구든 현실에 공감. 이전에 없던 것들. 이겨낸 모두가 함께. Oh my God. Everybody now. Hey, here we go.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접어두고. This is my house party. Yeah, 새롭게 만든 노래 맞게 서로를 지키는 멋진 멜로. This is my house party. 끝장 나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날 때 맞춰. 박혀 몸을 하버너라 각자 거나 해봐. Good time.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한 날이 버킷리스트가 됐어. 또 모여 party. 가자 콘서트. 마스크 안써. Hey, 어림없는 말. 자유롭던 날의 대가를 비싸게 치르는 건지도 몰라. 몰라. 우린 지킬 건 지켜. 모두 함께란 것. 이겨낼 수 있다 믿음. Oh my God. God. God. God. God. Oh my. 스매시 무슨 말이 필요해? 현명한 따윈 잡아도 어떤 말로 위로해? Freedom is not freedom. 오늘 내가 우리 소소한 일탈 걷잡을 수 없이 거짓말이 없다. 새로 먼저 이미 다 그만큼 거리를 둬. 겁나 빠른 속도로 스왓 전례를 찾지 못해. 자 그럼에도 우리는 또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도 자기만 살자고 손길을 부딪히너 모두 가라. Keep your mask when the mess up. Everybody now. Hey, here we go.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접어두고. This is my house party. Hey, 새롭게 만든 노래 맞게 서로를 지키는 멋진 멜로. This is my house party. 시작했던 간에 붐붐붐 길고 넓은 파장이 번져가. 끝내는 건 누구일까? 우리 속에 해답이 또 존재해. I see the future in your eyes right now. 이젠 나 거침없이 두 hands up in the air. Everybody now. Hey, here we go.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잠시만 접어두고. This is my house party. This is my heart party.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이번 주 후회 없는 한 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두부 볶음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부 볶음밥은 만들기도 간단해 바쁜 시험 기간에도 빠르게 뚝딱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두부가 많이 들어가 포만감도 있고 고소해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에요. 만약 싱거운 것 같다면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사랑하는 김치와 함께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치의 짭짤함과 아삭함이 합쳐져서 느끼하지 않답니다. 솔직히 김치 들어간 음식 중에 맛없는 거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김경주,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였습니다. HUBS